강제 옹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원을 거부하는 남조선 당국의 궤변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 남조선 당국은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김연인 여성과 집단 납치된 12명의 여성 국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하여 정착하였다노니 현행법상 북송할 근거가 없다노니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성원을 거부하고 강제 옹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성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에 제동을 걸고 내외 여론을 기만하며 보수 역적 패당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의 진상을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려는 뻔뻔스런 궤변이다. 남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괴뢰 보수 패당의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집단 납치된 우리 여성 국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당사자들이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하여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얼터당토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외부와 격패시켜 감금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권도 발급하지 않고 오히려 간첩 혐의를 들씌고 항시적으로 감시 박해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 나발이 완전히 거짓이며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옹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에 대해 그 무슨 법적 절차에 따라 정착한 국민이라는 모자를 씌워놓고 북송할 근거가 없다고 제치고 있는 것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영락 못할 정치적 도발이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실제로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면 김연희와 12명의 여성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지체 없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강제 옹유 행위는 박근혜 욕적 패당의 극악한 반민족적 반인륜적 주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반인도주의적 만행이며 국제인권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반인권 범죄이다. 남조선 당국은 백주의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혈육들을 생리별시킨 보수패당의 반인륜적 범죄를 비호조준하면서 리산 가족 상봉을 운운하는 파리염치한 추태를 거둬치우고 유인납치한 우리 국민들부터 무조건 송환하여야 한다. 주최 106 2017년 6월 29일 평양.